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에서 디리키예 공화국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를 추모하여 20일과 21일 주조 러시아 대사관에 화환대를 보냈습니다. 외무성, 대외경제성, 대문화연락위원회, 외교단 사업총국에서 보낸 화환들이 고인의 사진 앞에 진정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조의록에 글을 남겼습니다.